내 고향 행성의 지구인들이 붙인 이름은 KMT-18405. 난 거기서 왔어요. 석 달 뒤 난 내가 살던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렇게 닮은 사람이 존재할까요? 만약 꿈이 아니라면 떠나기 전에 꼭 다시 만나보고 싶은데 안 되겠죠? 불러봅니다.